그 위령의 날 이제 주로 죽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죽음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죠. 왜냐하면 가까운 이들을 잃었던 그 순간의 체험이 그 아픔이 오랫동안 정말이지 오랫동안 가슴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아픔을 다시 겪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우리는 힘들어하는 거죠. 우리 한국말 중에서 이제 죽다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할 몇 가지가 있죠. 돌아가시다, 숨을 거두시다,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선종하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몽골말에서는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아세요? 몽골말엔 나스바르승을 제일 많이 쓰죠. 나스바르승. 예, 그 다음에 엇승, 응그르승, 암스카호라승 되게, 그리고 보르황볼승, 보르황볼승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미사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르황볼순이라는 단어가 이제 신이 됐다 이제 이 소리니까 원래는 이렇게 몽골도 불교 티벳 불교 입장에서는 윤회 사상 안에 이제 해탈을 하게 되면 이제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불교 안에서 이제 부처가 되니까 그게 이제 부처라는 그 대상 자체가 보르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 안에서의 그렇게 해탈을 해서 열반에 오르는 것이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보르황볼승 이제 부처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쓰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그 주교님께서 오늘 낮에 와서 미사를 하셨어요. 낮에 남미사를 이제 주교님께서 외국에서 이제 손님이 오셨는데 항울 성당이 이제 사람이 제일 많으니까 이제 어디 보여주려면 항울 데리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주교님이 이제 오셨었는데 주교님 강론이 이제 오늘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이것저것 이제 영어로 하고 이제 몽골어로 번역이 돼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미사 때 실컷 듣고 열심히 듣고 감명도 받고 이게 끄떡였던 것 같은데 이제 저도 돌아서니까 생각이 안 나요. 주교님 뭐라고 하셨는지 강론 때딱 하나 이거 생각나더라고요.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가톨릭 국가나 이런 데서는 묘비에 RIP라는 약자가 많이 쓰여집니다. 이유는 이제 그 Rest in Peace 이런 표현을 해서 RIP를 많이 쓰는데 사람들이 그걸 Return if possible이라고 이렇게 읽는다고 해요. 그래서 RIP를 그래서 그 얘기 하셔서 한참 웃었던 기억만 남고 다른 건뭔 얘기 하셨는지 기억이 잘안 나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언제 뭐 제강론을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쁜 날, 크리스마스 때나 부활 때나 아니면 어떤 본인이 기쁨에 가득 차 있는 날은 그날 강론 내용이 뭐 어땠든 복음이 어땠든 크게 상관이 없이 그냥 기뻤다가 갑니다. 예. 그 내용이 어땠는지 크게 뭐 와닿아서 1년 내내 그것이 나를 이렇게 감동을 주거나 그런 경우는 정말 많지 않아요. 그래서 슬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장례미사 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저도 장례미사 하는 게 힘든데 왜냐하면 어떠한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까라는 것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면 장례미사를 때 이렇게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참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또한 그 슬픔에 가득 잠겨져 있었던 분들은 그 신부님 강론 내용이 크게 어쩌면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슬펐던 기억만 이제 가득 있는 상태를 한다면 그렇죠.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단어를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돌아가시고 볼일 보세요 일단. 왜냐면 사람들 시선이 계속 따라가요.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뭐 이렇게 급해가지고. 예.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에 대한 단어와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위령의 날, 그 11월 달 위령 성월에 내가 먼저 나보다 가까이 있었던, 하지만 먼저 나를 떠난 이들을 떠올리고 그리워할 때 아픔보다는 희망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죽음이라는 단어는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픔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 때문에 죽음이 무섭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또 무서워합니다. 본인이 또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진다라는 표현보다는 두렵다라는 표현을 아마 더 많이 쓰실 거예요. 그럼 죽음이 왜 두려울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떠나보내는 입장에서는 먼저 떠나보내기 때문에 그 아픔을 다시 겪기 싫어서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떠나는 입장에서는, 내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내가 그 죽음이 왜 두려울까? 그냥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 세상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죽음 다음은 깜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방에 혼자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 심정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내일이 두려우십니까? 내일. 내일. 다음 크리스마스가 오는 게 두려우십니까? 혹시. 그런 체험들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내일 큰 일이 있으면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본 적은 있지만 우리가 내일을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중에 아무도 내일을 살아보신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음 크리스마스가 정말 몸소리 쳐지게 두렵다라는 느낌을 또한 가지지 않고 보통의 사람들은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나간 크리스마스 때 혹은 지나간 내 생일 때 내가 어떤 이들과 그 시간을 즐겁게 보냈던 추억이 다음에 그 시간을 기다리게 해주는 거죠. 아무도 그 내년에 크리스마스를 아무도 살아보지 않았고 당장 내일을 살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내일과 다음에 있을 그런 행사나 어떤 날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다립니다. 근데 죽음은 아무도 들어가 보지 않았고 아무도 들어가 보지 내가 그 죽음을 체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것을 먼저 가지게 돼요. 그래서 위령성을 맞이해서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렇다 한다면 나 역시 죽음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저 역시 말씀은 이렇게 드리지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 신앙이,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 신앙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죽음에 대한 의미는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 약속이 없으면 우리 가톨릭 신자로서의 그 신앙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당연히 두렵고 혼자 어두운 방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죽음으로부터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내가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은 그 다음에 또 지금처럼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우리 가톨릭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선 그 두려움이 물론 쉽게 가시지 않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를 우리가 성서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열심히 찾아갈 때 죽음은 여기서부터 끝 시 아니라 그 다음 생에서도 내가 함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하느님 곁에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성인이냐 아니냐,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느냐 아니냐, 그 사람이 못생겼냐 아니냐, 그런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영혼이 하느님과 함께 있느냐 아니냐가 이 상에서 살아갔을 때에 이미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약속에 대한 진행형이 되는 거죠.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몽골 사람들을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 설명할 때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한 것 같아요. 우리 몽골 신자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뭐 정서상으로 충분히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이제 사용하는 단어들이 주로 몽골어다 보니까 보이니아치라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꼭 몽골 사람들이 어디 아이들이나 이제 뭐 아니면 어떤 그 어린 아이들한테 이제 한 끼 식사를 대접을 해줘요 보통. 예, 특히 그러니까 그 유제품이나 아니면 설탕 뭐 이렇게 유제품이나 아니 빵이나 뭐 이런 걸로 가지고라도 이제 보이니아 치라고 해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이제 합니다. 그게 크게 범게 뭐 정확하게 이거는 여기서 이런 의미고 이 순간에 이런 의미고 따질 필요 없이 돌아가신 분이 좋은 곳 갔으면 좋겠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이 살아 생존했던 죄들이 잘못들이 이걸로 통해서 메꿔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위령성을 때 드리는 우리의 기도도 다르지 않습니다. 연옥 영혼들이 역시 저 역시 영혼의 연옥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연옥 영혼들이 무슨 대단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들이 그 하늘나라 하느님 곁에 내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없을까 누구나 가지고 있는 나는 100% 하느님 옆으로 갈 거야 나는 내가 그동안 여태까지 진짜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하느님 옆에 가기에 나만큼 손색이 있는 사람 없어 손색이 없는 사람이 없어 라고 자신일 수 있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로 누군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진짜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옥 영혼들은 그냥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 연옥 영혼들이 하느님 곁에 정말로 평화롭게 함께 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지상에서 메꿔주는 겁니다. 우리가 메꿔주는 그 양식들이 또한 우리를 위해서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신경 때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는 모든 성인과의 통공입니다. 이미 하느님 곁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느냐?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나한테 필요하느냐? 필요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신 이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나한테 필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연옥 영혼,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일 때 두려움을 없애십시오라고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저 역시 혼자서 깜깜한 방에 들어가려고 치면 그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받아들이는 우리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신앙을 나에게 신앙이 있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 이 생에서와 같이 하느님 곁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함께 있겠다 하신 그 약속이 계속 유효하다는 겁니다. 위령성을 맞이해서 11월 한 달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 가까이 있었던 이들 뿐만 아니라 아무로부터도 기도받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한 틈틈이 기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